내가 보기엔 좀 달라 달라 거침없어 so strong strong 잠깐만 치면은 찰나 찰나 뒤집어버려 bomb the bomb 섹스 시간을 잡아 웃음을 턱 막히게 해 말투는 cool 나의 몸짓은 hot like 우아하게 난 지금 won't stop can't stop 너를 노려 뒤에 따라나도 결국엔 조금만 무인도 alright 끝났어 끝까지 확실히 단단히 움켜쥐어 나를 울어라 떠나보겠지 나를 외치고 부르짖겠지 그래 아마 넌 내가 부르짖겠지 넌 전부 다 잃겠어 You're so done